예수의 비비안리와 로버트 테일러처럼 우연하게 첫 데이트는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처럼 청순하게 서로에 대한 애정은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처럼 순결하게 몰래 만날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들처럼 스릴 넘치게 사랑의 농도는 채틀리 부인의 사랑처럼 진하게 잠시 헤어질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스카렛 오하라와 레드 버틀러처럼 멋있게 그리고 헤어진 동안에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그들처럼 신이 있게 다시 만날 때는 황태자의 첫사랑처럼 격렬하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전 복수동의 이수정 씨가 보내주신 글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랑 해보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요. 이런 사랑은 또 어떨까요? 이 영화에서의 사랑은요.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this I swear way. It's the truth. And I hope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Time of My Life, 패트릭 스웨이스가 주연한 더티 댄싱의 삽입곡이었습니다. 1989년의 어느 날, 패트릭 스웨이스는 제리 주커 감독이 가져온 한 영화 대본을 읽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애인에게 확실하게 남기지 못한 채 괴한의 총격으로 쓰러져 유령, 귀신이 된 한 금융투자가 그가 죽은 뒤에 무당을 영매로 애인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또 청부살인을 한 직장 후배를 찾아가 원수를 갚는다는 너무나 애절한 내용이었죠. 평소에 사후세계니 귀신이니 뭐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영화 대본을 읽는 순간 무엇인가 찡하는 감동을 느꼈고 곧 그 대본이 의도하는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옴솟게 됩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패트릭 스웨이스는 동양식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눈물겨운 원귀의 역할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양 관객들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과응보의 사상이라든가 권선징악 또 동양적 사후관 등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를 했죠. 패트릭 스웨이지는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몇 년 전 지병으로 사별한 아버지와 옛 매니저의 귀신이 내 방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요. 어디 이 패트릭 스웨이지 뿐이겠습니까? 영화 고스트, 사랑과 영혼을 보면서 상실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현실의 삶과 다가오는 죽음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 참 많았죠.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lone.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영화를 본 바로 뒤에는 이 음악만 나와도 막 가슴이 아파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 고스트, 사랑과 영혼 중에서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세계의 끝없는 의문이죠. 영화 사랑과 영혼의 스토리에는 확실히 환상적인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후의 세계라는 신비로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인 결론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사랑과 영혼은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헐리우드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설명 방식을 썼죠. 즉, 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중유 사상을 빌려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49일 동안을 가운데 중, 있을 유자를 써서 중유라고 하는데요. 이때 영혼을 가운데 중, 그늘음, 몸신, 중음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영화에서 패트릭 스웨이즈는 속세에서의 원한 때문에 그만 중음신이 돼서 속계를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승의 연인을 위험에서 구해냈을 때 중음신이라는 족쇄를 벗고 비로소 다음의 생을 받게 되죠. 사랑과 영혼은 이처럼 속세의 험한 모습과 죽음의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사후의 신비스럽고 성스럽기까지 한 세계가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졌지만 글쎄요, 서양 관객들은 그 깊은 의미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영화 Always 중에서 듣습니다. J.D. 사우더가 부르는 Smoke Gets in Your Eyes. 영화 사랑과 영혼보다 앞선 1989년에 이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유령의 사랑을 스크린에 담았죠. 홀로 이승에 남겨두고 온 애인을 새로운 남자와 맺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비행사의 순애보. 오드리 헵번이 특별 출연하고 리차드 레이퍼스와 홀리 헌터가 나오는 Always, 영혼은 그대 곁에 중에서 제디 사우더의 노래였습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 자, 영화 사랑과 영혼이 전 세계에 총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 죽음이라든지 부활, 구원 혹은 환생 같은 영혼과 종교 등의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잇따르고 있죠. 대충 생각나는 대로 꼽아봐도요. 블레이크 에드워즈의 스위치, 그리고 메리 스트립이 나오는 Defending Your Life, 데미 모어의 Butcher's Life, 케네스 브레너의 There Again, 환생. 이렇게 총 한 10편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TV에서는 Hi Honey, I'm Dead, 여보 나 죽었어, 이런 제목의 영화도 소개됐었죠. 이런 영화들 중에서 앨런 바킨이 나오는 스위치는 환생을 아주 코믹하게 다룬 영화죠. 바람둥이 남자가 죽었다가 여자로 환생. 자기가 평소 여자들에게 한 짓과 똑같은 안갚음을 당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른바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심오한 철학에 유머러스하게 접근한 작품이었죠. 헐리우드의 제작자 로버트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영화는 설교하지 않고서도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폴 영의 Both Sides Now, 영화 스위치 중에서 듣습니다. 영화 맨 마지막에 뭉게뭉게 하얀 뭉게구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영화 스위치 중에서 Both Sides Now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죽음. 아시다시피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죠. 그것은 의사나 변호사가 결코 대신 처리해 줄 수 없고 자신이 직접 대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사람과 영혼이나 Always처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에고의 여행, 자아의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지금도 이 에고의 여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랑과 영혼, 야곱의 사다리를 쓴 시나리오 작가 브루스 조엘이 감독을 맡은 나의 인생은 이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터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는 부처의 환생자로 추앙받게 된 9살짜리 미국 소년과 시자르타의 젊은 시절을 혼합을 해서 이 득도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 리틀 부다를 만들고 있고요. 또 네팔 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재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미국 언론인의 이야기를 불교적인 시각으로 그린 영화 카트만두도 지금 한창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르톨리치의 리틀 부다나 카트만두는 부처가 된 인간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의 장엄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이 불성, 즉 부처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 삶의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다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불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이죠. 케네스 브래너, 엠마 톰슨 부부가 출연을 하고요. 캠벨 스코트가 정말 너무나 잠깐 출연한 영화가 있죠. There Again, 환생의 엔드 타이틀 들어봅니다. 환생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환생은 전생에서 비극적인 종말을 구한 교향악단 지휘자와 그의 아내가 40년 뒤인 현재 사립탐정과 기억상실 등의 연인으로 다시 만나서 과거의 비극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재결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운명이나 환생 같은 불교의 세계를 살인, 복수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과 함께 엮어서 열어보인 작품이었죠. 운명이니 전생이니 환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시답지 않은 소리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사실 황당무계한 몽상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액션 로맨스물이 판치는 영화계에 이런 영혼 영화가 부쩍 늘고 있는 이유는 달리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환생의 제작자 린지 도렌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영원한 의문을 탐구하고자 하지만 일반적 관념의 종교가 세월과 함께 그 의미가 변하면서 종교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영화로서나마 위안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영화계가 이처럼 영적인 것, 나아가서 전생이나 환생, 윤회 같은 불교적 동양 정신 문화에 열중하는 이면에는 물론 돈벌이의 속셈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 현상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후 세대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삶과 다가오는 죽음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고 또 80년대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성장했던 10대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여기에 세기말의 불안감이나 에이즈 또는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갈등에 따른 위기의식의 증가도 아마 이 같은 영화의 제작을 부채질하겠죠. 그래서 영혼이나 환생에 관한 영화는 인간 삶의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 또 그에 따른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되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고뇌와 족쇄를 벗고 새로운 온전한 자아를 바라보게 된다는 불교의 진리, 이것을 영화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구원을 제시한 영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전생에 옷깃을 수없이 쳐야지만 비로소 후생에 잠시 만날 수 있다고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얘기, 이 연이라는 개념을 영화화한 것이 있죠.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사랑을 현세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모른 채 다시 태어난 두 남녀가 서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둘이 맨 마지막에도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을 만나게 하는 매개물이 있죠.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이 새로 탄생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곡이죠. We've Never Danced, 마사 데이비스입니다. 마사 데이비스가 부른 We've Never Danced, 영화 Made in Heaven 중에서 들었습니다. 불기 2537년 석가 탄신일을 맞아서 서양 영화에 나타난 동양 정신 그리고 불교 사상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좀 특별히 마련한 오늘 시간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김수지 학생 참 오랜만에 엽서 보내주셨네요. 근데 신세계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 글씨를 기억해요. 신세계 아파트. 참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자,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Doors 중에서 Light My Fire. 오늘은 햄튼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대전 갈마동의 강성숙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가시나무새의 메인 타이틀, 헬레메이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한다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의 이혁재 씨, 스틸링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셨네요. 영화 제작사는요, 워너브러더스하고요. 영화 음악가는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은 데이비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마크 하몬이고요. 비디오가 출시돼 있죠. 우리말로 추억의 첫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잖아도 6월 중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왜 도대체 알라딘 이 곡은 안 나오는 겁니까? 저번부터 5,000원을 꽁쳐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5,000원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하튼간에 그 5,000원이 이제 쓸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 4동의 조봉실 씨,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서 최은성 학생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영화 알라딘 중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부르는 Friend Like Me. 이 곡을 마지막으로 홍동식 PD와 저는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세요. 40 thieves. Sherry's already had a thousand tales. But master, you in luck, cause up your sleeves, you got a brand of magic never fails. You got some power in your corner now. It's heavy ammunition in your can. You got some punch. Who and how, say all you gotta do is rub that lamp. And I'll say, Mr. Lobst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Let me take your order, jot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Life is your restaurant, and I'm your manager. Come on, whisper what it is you want.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Yes, sir, we pride ourselves on service. You're the boss, the king, the shot. Say what you wish, it's yours, true dish. About a little more baklava, add some of column A, try all of column B. I'm in the mood to help you, dude.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No, my. No, no. Their little hat. Can your friends go? Woo! Hey, looky here. Can your friends go abracadabra? Let it rip! And then make the sucker disappear. Don't you think you're back to your buggy hide? I'm here to answer all your business friends. You got me bona fide certified. You got a genie for